다시는 다시는 슬퍼 울지 않으리 내 네 말 없이 떠나갔어도 거리에 빗물이 소리 없이 내리면 그 빗속에서 눈물 감추리 내 사랑 빨갛게 저녁 노래 물들어 가만히 가만히 서산해져도 하늘에 흐르는 그 빛깔만 꿈꾸면 다시는 다시는 슬퍼하리 밤마다 어둠 자욱하게 나를 감싸도 혼자서 사랑 빗물이 소리 없이 내